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이란 국가복리리사회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 지하니가 뜻밖의 서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하산 루하니에게 10일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전은 대통령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